그래도 난 네가 좋아. 아무런 말도 없이 웃던 나를 나눠줘 babe. 오늘을 기다려줘 끝에 달콤한 나를 봐요 그대. Yeah. 지켜줄게요 babe.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운명이죠. 피할 수도 없죠. Every day I'm so lucky. 숨겨왔던 내 맘을 고백할래. 너를 사랑해. 입술도 그대, 설레던 이 마음도 그대. 내 사랑이죠 babe. 이런 게 사랑인 걸 알죠. 그대가 있어 행복하죠. Yeah. 사랑이에요 babe.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